외롭고 힘든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 나는 시퍼렇게 살아 돌아가야 한다. 죽어도 살아 돌아가야 한다. 꼭 외화와 싸우고 있는 우리 영화의 외침 같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인천 동구 송림6동의 배종병 씨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하얀 전쟁의 카피 문구와 함께 적어보낸 글입니다. 자, 여러분, 그 돈 되는 외화를 앞당겨서 빨리 상영하기 위해서 현재 상영되고 있는 우리 영화를 내리려는 극장이 우리 수도 서울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 자세한 내용은요, 오늘 상반기 한국 영화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 보내드립니다. 경기도 송탄의 이지향씨 들어주십시오. 영화 전망 좋은 방 중에서 오미오 빠삐노까로. 영화 전망 좋은 방 중에서 푸치니의 자니스키키 중 오미오 빠비누카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짧아서요. 그냥 한 곡만 듣기에는 아쉬워서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과 또 우리나라에 내한한 적도 있는 게리카의 콘트라베이스 연주 이 두 곡을 연달아서 보내드렸습니다. FM 영화음악 상반기 한국 영화의 결산해가지고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컨택트 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컨택트 렌즈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크라잉 게임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음악의 향기 크라잉 게임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스무 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띠아.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자, 준비됐지? 어?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헬스타가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삼양 큰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냄비에 얼큰하게 끓여먹던 그 맛. 와 수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삼양 큰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자. 당신은 누구의 먼 바다인가? 아니 당신은 누구의 불신인가? 사랑을 보호받지 못하고 서성이는 분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자의 남자. 도서출판 해냄. 짜증나고 답답할 때 저는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700-5900, 퀴즈를 즐기고 싶으면 700-9900을 누른다고요. 5900에서는 조갑경 언니가, 9900에서는 김원준 오빠가 즐겁게 해주거든요. 700에 노래는 5900, 퀴즈는 9900이에요. 아셨죠?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다이어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얘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수함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어, 그랬어? 알려졌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수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순장 700-8788. 비오는 대구의 우체국 한 모퉁이에서 엽서를 보내주신 대구 동구 대림동의 이동훈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그대 안의 블루 중에서 이소라, 김현철의 노래 그대 안의 블루였습니다. 논쟁다운 논쟁이 없다. 우리나라의 지성 풍토를 비판하면서 흔히 하는 말이죠. 영화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논쟁이나 비평 부재지대인 영화계에 올 초부터 한 편의 영화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었었죠. 바로 이현승 감독의 그대 안의 블루를 놓고 이 한국 영화가 담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이 감독과 소설가, 평론가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됐었죠. 그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통신의 영화 동호회 코너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논쟁의 초점이 된 이현승 감독의 그대 안의 블루. 영화는 완벽한 캐리어 우먼이 되고자 하는 한 여자의 사랑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주부로서의 행복을 찾기보다는 디스플레이어로 완벽한 경력을 쌓고자 하는 유림. 그녀는 결혼식 날 결혼을 포기하고 웨딩드레스를 찢어버리다가 패션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호석을 만나서 디스플레이어로서의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과 일. 두 남녀는 그 미묘한 관계 속에서 함께 지내고 유림은 마침내 디스플레이어로서 성공하죠. 하지만 유림은 다시 돌아온 옛 연인 성찬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와 결혼을 하고 호석은 이태리로 떠납니다. 주부로서 평범한 나날을 살던 어느 날 유림은 호석에게서 소포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 속에는 자신이 일에 미쳐 살던 시절의 모습들이 찍힌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있었죠. 그녀는 문득 자신이 무엇을 잃고 살아왔는가를 깨닫고 호석이 있는 이탈리아로 떠나갑니다. 영화 그대 안의 블루의 메인 테마 만남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더욱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홀로 서기에 성공하기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고요. 이 그대 안의 블루가 담고 있는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제대로 된 여성 영화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 영화계에서는 아주 소중한 작품이죠. 이현승 감독의 그대 안의 블루는 이런 작품의 메시지와 화제성에 힘입어서 서울에서만 15만 명의 좋은 흥행 성적을 올렸습니다. 올 상반기 첫 영화의 흥행 성적이 그런 정도였다면 시작은 아주 좋았던 셈이지요. 하지만 설날에 개봉된 이명세 감독의 첫사랑은 참패를 면치 못했죠. 이미 개그맨과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통해서 고정 팬을 확보했을 정도로 독특한 영상을 만들어왔던 이명세 감독. 송영창, 김혜수 주연의 첫사랑 역시 그런 면에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아왔죠. 한적한 시골 마을, 대학교 연극반의 공연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연출자가 초빙됩니다. 연출자 송영창을 모시러 서울로 가게 된 김혜수는 첫눈에 그에게 반하게 되죠. 꿈 많은 소녀 김혜수의 첫사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첫사랑의 감상과 환상을 눈처럼 내리는 벚꽃잎과 특수 촬영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이 영화는 처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보기 드물게 맑고 투명한 영화였죠. 그런데 글쎄요, 세태가 무서워서일까요? 첫사랑은 말초적인 자극이 무한대로 추구되고 있는 세태 탓인지 흥행에서는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페사로 영화제의 큐레이터가 내한해서 이 영화를 보고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3주 동안 선보여서 2만 명 조금 넘는 실적을 올렸다니 정말 흥행과는 무관하게 조금은 아까운 영화입니다. 아, 이거는 좀 빗나간 얘기지만요. 이 첫사랑의 시종일관 흐르는 노래 있죠. 윤영지 씨가 불렀던 웃음 짓는 커다란 듯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노래 기억하시죠? 근데 이 노래가 진짜는 어디 노래인지 아세요? 글쎄 이 노래는요. 이사리라는 서사모아 제도 부근의 민속음악이랍니다. 자, 첫사랑 중에서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비가 좋아 빗속을 거닐었고 눈이 좋아 눈길을 걸었어 사람 없는 찻집에 마주 앉아 영화 첫사랑 중에서 우리들의 이야기 윤영주, 송창식, 김세환의 노래였습니다. 이 첫사랑 참패의 후유증은 오래 갔습니다. 이후에 우리 영화계는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을 가야 한다, 웨스턴 에비뉴, 사랑의 종합병원 이런 영화들을 속속 선보였지만 모두 참패, 참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인 유화의 문명비판 시집, 어쩌면 압구정동에 관한 세태 보고서 같기도 한 같은 제목의 시를 토대로 한 영화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이 영화는 사실 여러 면에서 화제를 모았었죠. 시를 쓴 유화 씨가 직접 메가폰을 잡아서 영화를 완성시켰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었는데요. 프랑스 영화의 전성기인 3, 40년대에 시인 장 콕도가 감독으로도 이름을 날렸던 것처럼 이 유화 감독도 한국의 장 콕도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하지만 유화 감독의 데뷔작인 이 작품은 첫사랑과 함께 침몰해버려서 우리 영화계의 기대를 무산시키고 말았죠. 장길수 감독의 웨스턴 에비뉴의 경우는 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이렇게 만드는 작품마다 흥행에 성공을 거뒀던 장길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의욕적인 미국 올 로케이션과 월드스타 강수연, 정보석 이런 1류급 배우들이 공연한 웨스턴 에비뉴는 기대를 깨고 서울에서 5만 명에도 못 미치는 관객을 동원해서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죠. 지난해 장길수 감독은 미국에 체류할 때 LA 폭동을 직접 목격하고 이 영화 기획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의욕적으로 작품에 매달리기는 했지만 좀 기획이 너무 가볍지 않았냐 이런 비판을 받았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 영화랑 내용도 흡사했고 또 LA 폭동에 대한 소재적인 접근이 흠이었다면 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웨스턴 에비뉴의 참패는 또 다른 의미에서도 충격이었어요. 이 영화의 제작사는 이 영화 이전에 황비용 등 홍콩 영화를 수입해서 돈을 벌은 회사였는데요. 그래서 더욱 의욕적으로 한국 영화에 투자를 했었죠. 그런데 웨스턴 에비뉴가 흥행에 실패하고 또 곧이어서 수입한 동방 삼역까지도 참패를 면치 못하니까 그만 부도를 내고 도산해버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영화 웨스턴 에비뉴는 진짜 비극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서구 내당 상동의 정우경 군, 서울 서초구 방배이동의 최지연 학생, 강릉 초당동의 한창민 학생, 또 서울 서초구 방배이동의 최은성 학생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영화 서편제 중에서 메인 테마 천년학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최초로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죠. 양천구 신정출동의 박병규 씨. 역시 잘 들으셨겠죠? 영화 서편제의 메인 테마 천년악이었습니다. 우울한 상반기 극장가의 희소식을 안겨준 영화는 거장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였습니다. 소리꾼 부녀의 소리에 대한 집념을 영화로 옮긴 서편제는 사실 여러 면에서 기록에 남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흥행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제작사마저도 장군의 아들 시리즈를 만든 임권택 감독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맡긴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판소리꾼이자 이 시대의 광대인 김명곤, 그리고 오정애라는 새 얼굴. 이들이 주인공을 맡은 것도 아주 이채로웠죠. 동시 녹음이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지껏 연기자들이 극 중에서 노래를 직접 부르는 것은 희귀한 경우입니다. 헐리우드에서야 대스타들이 직접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서편제처럼 계속해서 배우들이 극 중에 나오는 모든 노래들을 다 부르는 것은 보기 드물지요. 또 서편제는 문화적으로도 신선한 충격을 보여줬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선은 영화를 거의 안 본다는 중장년층의 발길을 극장으로 돌리게 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영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압구정 문화로 대표되는 신세대층, 이들에게도 우리 것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 아마 이것만으로도 서편제는 아주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지 그 우리 것에 대한 영화 팬들의 정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것이 조금은 아쉽네요.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 역시 많은 관심과 화제 속에 극장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고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시인 고은의 소설 화엄경을 영화로 옮긴 이 작품은 장선우 감독 나름의 화엄경 세계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렵다는 평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보기를 주저하는가 봐요. 경마장 가는 길로 독특하면서도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던 장선우 감독. 그로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엄경 중에서 한양대 이정구 교수의 음악으로 듣습니다. 극락강. 영화 화엄경 중에서 극락강이었습니다. 여름 시즌에 접어들면서 오석근 감독의 101번째 프로포즈가 개봉돼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최근 소식에 따르면 흥행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영극장에서 다른 외국 영화를 붙이기 위해서 이 영화의 조기 종영을 서두르고 있다고 해요. 못난 남자 문성근과 사랑의 상처 속에 사는 여자 김희애의 러브스토리. 이 101번째 프로포즈는 작품성이나 원작 시비로 많이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일단 영화적 재미 면에서는 성공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장기 상영을 하리라고 예상했던 영화계를 의아하게 만들고 있죠. 서편제를 상영하는 극장에서는 이런 영화도 흥행이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추석까지 장기 상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가 흥행이 잘 되고 있는데, 충분히 흥행이 되고 있는데 더 흥행이 잘 될 것 같은 직배 외국 영화를 붙이기 위해 간판을 내리게 한다는 것. 정말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가 궁금하네요. 어쨌든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가 극장에서 관객들에게 계속 프로포즈를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시 내 맘에 문을 열어준 그대는 숨 쉬는 것마저도 힘겹게만 느꼈던 지난 날들의 긴 잠에서 날 깨워주 영화 화엄경에 대한 멋진 감상문을 보내주신 대구의 서영무 씨, 그리고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오정환 씨, 이 영화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는 장세원 씨, 또 이 영화에 아주 많이 공감했다는 장재원 씨, 모두 잘 들으셨죠?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 중에서 라정민의 노래 Say Yes였습니다. 중학생일 때는 졸음을 겨우 참고 들을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 까만 밤 혼자 공부하는 게 무서워서 듣고 있어요. 한마디로 FM 영화 음악은 저의 기사인 셈이죠.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김순정 학생 그리고 친구 윤재림의 17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아유, 우리 영화의 기사는 누굴까요, 과연? 잘 모르겠습니다. 자, TV에서 방영됐던 외화 미녀와 야수 중에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The First Time I Loved Forever, 리사 안젤레의 노래인데요. 서울 중랑구 중화이동의 노철중 씨, 대전 동구 인동의 이후정 씨, 들어주십시오. Somewhere I have never traveled, gladly beyond any experience, your eyes have their silence. In your most frail gesture are things which enclose me, or which I cannot touch, because they are too near. The first time I loved forever was when you whispered my name, and I knew at once you loved me for the me of who I am. 재현 씨 들으셨습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 본동의 김세진 씨가 20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린대요. 제가 생일 축하곡으로 골라본 노래 영화 Back to the Future 중에서 The Power of Love, Huey Lewis and the News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클리프행어의 메인 테마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 근육질의 미국 사나이의 힘이 우리 영화에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그 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주 덕진구의 최윤주 씨, 서울 노량진의 최진아 씨, 서울 서대문구 북과자 1동의 강수정 씨, 엽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